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로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뿌리.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We are the monsters. So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외야. You walk on tiptoes in the night. Too hot, too hot. The next level job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가슴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